난 너만 보면 yeah yeah yeah yeah yeah 여기만 빼면 no no no no no 자꾸 반대로 해 나도 헷갈리는데 Love is the way 나 자꾸만 이제 보내 yeah yeah yeah yeah yeah 진심이 아냐 no no no no no 고요한 맘을 네가 좀 Bye.